어떤 그 장면처럼 인생의 마지막 컷이라도 나는 좋아요. 사랑을 했죠. 대본도 없이 울던 무명 배우처럼 당신을 원망 안 해요. 사는 영화니까 사랑하나요 당신.